텅 빈 거리를 말없이 헤매이다. 네 이름을 불러보지만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뿐, 밀려드는 후회뿐인걸. 어디에서든 항상 곁에 있던 너, 이젠 다시 볼 수 없겠지. 후회해봐도 울어보아도 되돌릴 순 없겠지. 사랑이 가네, 내 사랑이 떠나네. 내 가슴을 온통 채웠던 그 사랑이 가네. 사랑이 가네, 나의 사랑이 가네. 영원히 오지 못할 저 먼 곳으로. 영원히 오지 못할 저 먼 곳.